괜찮아요. 그대 내 곁에 있어요. 떠나가지 마요.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.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대 내 곁에 있어도 떠나가지 말아요.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.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.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 버려요.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대 내 곁에 있어도 떠나가지 말아요.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. 사랑해요.